그런데 그런 경력을 이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다시 소설가로 등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발표한 한 예술학교의 연극원 합격자 명단에는 이미 연극 배우를 하고 있는 기성 배우들의 이름이 꽤 됐다고 합니다. 언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 그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늘 존재하는 것인가 봅니다. 만화영화 An American Tale, 피브레 모험 중에서 Somewhere Out There,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의 김영주 씨가 신청해 주셨네요. 하이텔 구산 모임인 세진모 친구들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세진모가 새내기 진리 모임 또는 새시대 진보 모임이라고요. 저는 후자가 훨씬 듣기가 좋은데 친구 동환이 승회랑도 꼭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애기들의 꼬마들의 목소리가 아주 귀여웠죠. 대구의 남일권 씨, 방금 밤중에 제가 아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늦은 밤에 전화를 받으면 정말 이상하게 기분이 더 좋죠. 막 그 순간은 아, 이게 완전한 세상 같고 더 이상 좋은 그런 순간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데요. 자, 완전한 세상, 저희 FM 영화음악이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지요. 바로 시사회권 두 장이 그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년 특집 선물로 준비하는 퍼펙트 월드 영화의 시사회권 100분을 추첨을 해서 두 장씩 보내드리는데요. 대신 엽서에 여러분이 적으실 것은요. 만약에 완전한 세상을 만들 힘이 여러분 손에 주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실 것인가? 이런 여러분의 의견을 엽서에 적으셔서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으로 1월 20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100분께 표 두 장씩 보내드리고요. 또 선글라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하단일동의 정현욱 씨. 현욱 씨는 어떤 마술이나 주문을 걸고 싶은 상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안 라인과 크리스토퍼 람베르가 주연한 나이프트 무브스 중에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캐롤 캐년의 노래입니다. I put a spell on you.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하늘의 권해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의지도 그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것이 그들만의 true romance. 폴리그램이 전하는 겨울의 영화 음악 true romance. 폴리그램

영화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 하이텔의 박상준 씨, 송선영 학생, 최진호 씨, 부산의 이재경 씨, 문창환 씨는 친구 김유택, 이성용 씨와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황지연 씨, 그리고 허성희 씨는 조금 있으면 결혼해서 우리 곁을 떠날 친구와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 곡 이렇게 여러분이 신청해 주셨네요. 피아노 연주는 홀리 헌터가 직접 했죠. 정말 영화를 보고 나서 홀리 헌터는 연기뿐만이 아니라 피아노 솜씨까지도 정말 수준급이 있구나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세상에는 이렇게 남들이 하나도 갖기 어려운 재주를 두세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부러움을 사곤 합니다. 노래하는 가수가 배우로서 연기도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자, 가수로 시작해서 배우로 성공을 거둔 경우 그 대표적인 사람은 베트 미들러입니다. 베트 미들러는 72년 The Divine Miss M이라는 앨범을 가지고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 앨범에서 베트 미들러는 흑인들의 모타운 사운드를 백인 여가수가 불렀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베트 미들러의 앨범 가운데 최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 미들러가 유명해진 계기는 가수 활동을 통해서였지만 사실은 영화 데뷔가 더 빨랐습니다. 영화에는 66년에 처음 출연했거든요. 그 영화는 줄리 앤드루스와 막스 폰 시더우가 주연한 뮤지컬 하와이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베트 미들러는 엑스트라로 등장했고요. 이 영화에 출연한 다음에 한동안 베트 미들러는 가수 활동에만 전념합니다. 그래서 73년에는 Bette Midler, 또 76년에는 Song for the Depression이라는 앨범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앨범에 담긴 노래, 이 노래를 가지고 라이브 공연을 가졌는데 이 라이브 공연을 담은 기록 영화가 Bette Midler Show라는 제목으로 76년에 개봉되기도 했죠. 이렇게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Bette Midler가 79년 한 영화에서 주연을 맡게 됩니다. 바로 제니스 조플린을 모델로 한 영화 The Rose였죠. 그런데 이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고 아카데미 주연 후보에 오르면서 이제 그녀에게 본격적인 배우의 길이 열립니다. 82년에 출연한 징크스라는 영화도 크게 성공을 거뒀어요. 그 뒤에 그녀는 GAG 사단의 영화 Ruthless People 또 Big Business 이런 영화에 출연해서 코믹한 연기를 많이 보여줬죠. 86년에는 두 여인 비치스와 또 우디 앨런과 함께 출연한 결혼기념일 Sin from the Shopping Mall 이런 영화에서 주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만들어진 소년을 위해서 For the Boys에서 보여준 그 진지한 연기로 아카데미 영화제 주연상 후보에 다시 올랐는데요. 상은 골든글러브에서 따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베트 미들러는 가수라기보다는 배우로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자, Beaches 두 여인 중에서 베트 미들러의 노래 한 곡 들어보죠. Under the Boardwalk. 민철호 씨가 과선배 홍상준 씨가 취직했다고 축하해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청주의 정보용 씨도 잘 들으셨죠? 두 여인, 배치스 중에서 Under the Boardwalk, 벳 미들러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렇게 벳 미들러가 배우로 성공을 거둔 가수라면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가수로, 배우로, 그리고 여기에 감독 활동까지 하고 있는 맹렬 여성입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60년대 초부터 브로드웨이 스타였습니다. 가수로서는 63년에 첫 앨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앨범 이것을 발표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했죠. 그 뒤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브로드웨이 노래에서 팝 발라드로 장르를 옮겨갔는데요. 지금은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가수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영화는 파니걸로 데뷔했습니다. 첫 작품부터 주연을 맡았죠. 바브라 스트레이샌드는 이 파니걸과 사실 인연이 깊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주연을 맡은 작품도 이 뮤지컬이었거든요. 여하튼 이 영화가 성공하면서 바브라 스트레이샌드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타냅니다. 그리고 연기의 폭도 넓은 편입니다. 라이언 오닐과 함께 공연한 72년 영화 연애 대소동. 여기서는 코믹 연기를 보여주었고요. 73년 로버트 레드포드와 함께 공연한 추억, The Way We Were에서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숙해가는 아주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83년에는 감독으로까지 데뷔합니다. 바로 영화 옌틀이었어요. 그리고 91년에는 제작에도 손을 대서 제작, 감독, 주연을 한 영화 사랑과 추억은 아카데미 7개 부문 후보에 올랐죠. 하지만 감독상 후보에는 오르지 못해서 아카데미 영화제가 여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스트라이젠드의 노래 들어봐야겠죠. 스타 탄생 중에서 부릅니다. Evergreen. 하이텔의 준석 학생, 형님 호석 씨와 누나가 면접시험 잘 치렀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본고사를 치르셨을 텐데요. 정말 꿈을 잃지 않고 언제나 푸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스타 탄생 중에서 에버그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노래였어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처럼 주연에다 감독까지 한 가수로는 밥 딜런이 있습니다. 밥 딜런은 60년대에 통기타 한 대 달랑 들고 뉴욕에 나타나서 단 하루 만에 데뷔 레코딩을 끝내서 정말 콜롬비아사의 프로듀서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또 이전까지는 없었던 밥 딜런의 프로테스탄트 포크라는 장르는 콜롬비아사의 레코드 프로모터들마저 당황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이 가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그들은 정말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밥 딜런은 타임즈로부터 은유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까지 락앤롤, 컨트리, 가스펠의 장르를 넘나들면서 자기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독특한 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체제에 저항하는 내용이 담긴 그 노래 가사 때문에 70년대까지는 유난히 금지곡이 많은 가수였죠. 하지만 우리나라 가수들에게는 영향을 많이 미쳐서요. 김민기 씨, 정태춘 씨, 그리고 물 좀 주소라는 노래로 알려진 한대수 씨, 양병집 씨의 노래에서 그 밥 딜런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영화와 인연을 맺은 것은 73년 팟 게러트와 빌리 더 키드에서 음악을 맡고 조연으로 출연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78년에는 감독까지 합니다. 레날도와 클라라라는 영화였는데요. 여기서는 주연도 겸했죠. 또 이 영화엔 밥 딜런의 부인 사라 딜런과 동료 가수 역시 그 저항적인 노래를 많이 불렀죠. 조안 바에스도 출연하고 있는데요. 밥 딜런이 로비 로버츠를 밥 딜런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그 특유의 유머가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깐니 영화제 개막 작품으로 초대되었고요. 거기에다 상영 시간이 4시간에 가까워서 팬들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죠. 자, 팟 게럿과 빌리 더 키드에서 부른 밥 딜런이 직접 부른 노래 들어보죠. Knocking on Heaven's Door. 오늘은 라이브 공연 앨범입니다. 'Knocking on Heaven's Door', 팟 게럿과 빌리 더 키드 이 영화에서 밥 딜런이 불렀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공연 중에서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벳 미들러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배우로 성공한 가수들로 손꼽힌다면 엘비스 프레슬리와 마돈나. 그들은 배우로서 실패한 대표적인 가수들이죠. 락앤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는 가수로 데뷔한 바로 다음해 57년부터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출연한 영화들은 모두 흥행에서 실패했죠. 감옥의 락앤롤과 러빙 유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뭐 흥행에 성공한 영화로 손꼽히는 GI 블루스나 블루 하와이도 사실 그렇게 큰 성공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평생 프랭크 시나트라와 빈 크로스비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는데요. 정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를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된 셈이죠. 그런데 영화의 흥행은 이렇게 실패했지만 사운드트랙만은 엄청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덕분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계속해서 영화에 출연할 수 있었고요. 자, 이 엘비스 프레슬리만큼이나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가수는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마돈나는 83년에 가수로 데뷔했는데요. 84년에 발표한 앨범 Like a Virgin이 성공하면서 브루스 스프링스틴, 마이클 잭슨, 프린스 이들과 함께 80년대 4대 빅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처음 출연한 영화는 애타게 수잔을 찾아서 Desperately Seeking Susan이었죠. 여성감독 수잔 세일드만이 연출했는데요. 이 영화는 페미니즘 영화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마돈나는 여기서 노래를 한 곡도 부르지 않고 연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마돈나는 Who's That Girl이라든지 상하이 서프라이즈, 닉 트레이시 같은 영화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닉 트레이시에서는 함께 공연한 워렌 비트와 연문을 뿌리기도 했죠. 그리고 92년에는 우디 앨런 감독의 그림자와 안개, 아벨 페라라 감독의 스네이크 아이에서 좀 진지한 연기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마돈나가 나온 영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은 91년 작품 알라 캐시시안 감독의 연출한 다큐멘터리 진실 혹은 대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깐네 영화제 개막 작품으로 선정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천박하고 야한 이미지의 마돈나. 그 마돈나에게 감춰져 있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언제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였죠. What are you looking at? Marlon Brando, Jimmy Dean, on the cover of a magazine. Grace Kelly, Harlow Jean, picture of a beauty queen. Jean Kelly, Fred Astaire, Ginger Rogers, dance on air. They had style, they had grace. Rita Hayworth gave good face. Lauren Kaplan, Manitou, Betty Davis, we love it. Ladies with an attitude, fellas that were in the mood. Don't just stand there, let's get to it. Strike a pose, there's nothing to it. Oh, oh, oh, oh, oh, oh, oh, oh. 진실 혹은 대담 중에서 마돈나의 노래 Vogue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게요. 듣다가 들리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 이름, 배우들 이름이 나오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영화에 데뷔해서 혹평을 받은 가수는 누가 있을까요? 최근에 영화에 출연을 했던 휘트니 휴스턴이 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모델로 활약을 하다가 가창력을 인정받아서 탑 가수의 자리에 올랐죠. 하지만 케빈 코스너와 공연한 바디가드에서 보여준 연기력은 형편없었습니다. 물론 영화는 흥행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두었죠. 자, 가수로 그리고 배우로 활약하는 쉐어. 그녀는 가수로도 그리고 배우로도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가수나 배우보다도 끊임없는 남성 편력, 얼굴과 몸 전체를 뜯어고치는 성형수술, 또 속살이 훤히 비치는 야한 의상, 이런 것으로 더 유명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쉐어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70년대 텔레비전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소니와 쉐어 쇼였어요. 그리고 영화인은 82년에 데뷔했죠. 83년에는 메르 스트립과 실크우드에서 공연해서 아카데미 조연상 후보에 올랐고요. 87년에는 니콜라스 케이지와 공연한 몬스트럭으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타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스티라는 가수 잘 아시죠? 최근에도 삼총사, 영화 삼총사의 주제가를 러스튜어트와 브라이언 아담스와 함께 불렀었는데요. 이 스팅은 뉴웨이브 그룹으로 선풍을 일으킨 그룹 폴리스에서 활동하다가 85년에 푸른 거북이의 꿈이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솔로로 나선 가수입니다. 그가 영화와 인연을 맺은 계기는 그룹 후의 앨범 코드로페니아를 영화로 만드는데 참여하면서부터였죠. 그리고 스팅은 영화 브라이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줄리아 줄리아, 플랜티,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듄, 테리 길리엄 감독의 바론의 대모험 이런 영화에 쭉 출연해왔습니다. 하지만 스팅이 영화에 출연하는 데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절대로 노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인데요. 가수이긴 하지만 영화에서는 연기에만 전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스팅이 부르는 노래 한 곡 들어보죠.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주연한 TV 영화입니다. Englishman in New York 중에서 Englishman in New York. I take tea, my dear. I like my toast on one side. You can hear it in my accent when I t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You see me walking down Fifth Avenue, walking cane here at my side. Take it everywhere I want. fre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Say, he's our hero of the day. It takes a man to suffer ignorance and smile.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Modesty, propriety, the lead to notoriety. You can live up as the only one. Gentleness, sobriety, man in this society. A man in candles brighter than the sun. Combat gear to make a man. Takes more than a license for a gun. Confront your enemies, avoid them when you can. A gentleman will walk but never run. The manners make of manners, someone say. He's the hero of the day. Takes a man to suffer ignorance and smile.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No matter what they say. 노래도 좋지만 이 여운이 대단하네요. 홍동식 PD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는데 꼭 이 가사를 다 외우겠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언제쯤 될는지. Englishman in New York 중에서 Englishman in New York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연기에만 전념하는 스팅의 노래였어요. 자, 그 밖에도 영화에도 출연하는 가수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아트 가펑클 빼놓을 수 없겠죠. 1971년 마이클 니코스 감독의 카널 나우리지를 시작으로 해서 영화의 문을 20년 넘게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지만 그 문이 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막싱 헬레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에서 줄리안 샌즈의 동료 의사로 나온 늙은 아트가 펑크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소말리아 출신의 슈퍼모델 이만과 결혼한 락스타 데이빗 보이. 그도 분위기 때문인지 음울한 역을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Man Who Fell to the Earth, 지구에 떨어진 사나이에서는 지구에 온 양성 외계인, 또 타니 스콧 감독의 Hunger, 죽음의 키스에서는 현대판 흡혈녀라고 해야 되나요? 흡혈기. 까뚫있는 네 눈부와 사랑한 뒤에 금세 늙어 죽는 사나이. 그리고 라비린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서도 데이빗 보이를 찾아볼 수 있죠. 20, 30년대의 대규모 스윙 밴드를 오늘날에 부활시킨 젊은 음악인 해리 코닉 주니어도 연기에 욕심을 내고 있는데요. 멤피스 벨과 꼬마 천사 테이트 등의 영화에서 그를 볼 수 있었죠. 사실 그럴만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반질반질하게 잘생겼죠. 그 밖에도 컨트리 싱어인 달리 파튼, 윌리 넬슨, 케니 로저스, 존 덴버, 또 락 싱어인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 또 영화 부처스의 필 콜린스, 비디오 드럼의 데브라 해리. 이 데브라 해리는 그룹 블런디의 리드 싱어였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 포에틱 저스티스의 자넷 잭슨, 하얀 면사포의 바네사 바레디, 그리고 신디 로퍼, 티나 터너, 닐 영, 그레그 올맨, 로라 브레니건, 기타 등등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수들이 무대에서의 인기를 등에 업고 스크린에 도전했지만 그 뒤에 아무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아무도 그들을 불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로 활동하는 가수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사람의 욕심에는 엉뚱한 구석이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면 가수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전부를 다 잘하기는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 가지를 그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해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한참 보충 수업을 들어갔다고 하셨는데요. 서울 노원구 하계이동의 조진호 학생,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김지은 학생은 방학 때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기억이, 종철이, 원경이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서 이지연 씨 엽서 고맙습니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윤원경 학생의 엽서도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 여러분께 띄워드릴게요. 니콜라스 레그 감독의 퍼포먼스에 주연했던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의 노래 들어봤죠. 머나먼 정글의 주제가이기도 했고요. 풀메탈 자켓에서도 삽입됐던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 황철희 씨가 신청하셨네요. 이 곡 들으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참, 제목 안 가르쳐드렸죠? 페인트 블랙입니다. I could not foresee this thing happening to you.